너를 위한 길이 하나 있다면 그건 지금 바로 너 안에 있어. 그렇게 더 견뎌낼 수 있다면 이곳에 너의 모든 걸 맡겨봐. Holding you, holding you, it's a new river flows in you. 천천히, 더 천천히, 너 맘속엔 강은 흐르고. Holding you, holding you, it's a new river flows in you. 기다림, 그 기다림, 끝에는 내가 있을까. 던지고 싶어. 언제나 내가 널 느낄 수 있게. 그렇게 더 견뎌낼 수 있다면 이곳에 너의 모든 걸 맡겨봐. Holding you, holding you, it's in your river flows in you. 천천히, 더 천천히, 너 맘속엔 강은 흐르고. Holding you, holding you, it's a new river flows in you. 기다림, 그 기다림, 끝에는 내가 있을까. Holding you, holding you, it's a new river flows in you. 천천히, 천천히, 너 맘속엔 강은 흐르고. Holding you, holding you, it's a new river flows in you. 기다림, 그 기다림, 끝에는